나보 미치고 지옥에 치고 치고 치고 도대체 노는 게 노는 게 나이게 뭐지. 취업하면 잘 산다 나 업무에 치고 언제나 바쁘고 바쁘고 바쁘고 도대체 도대체 사는 게 나이게 뭐지. 점점 더 사라져가는 내 진짜 모습 원하는 게 뭐였는데 인생 거 뭔지.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지 말자. 한 잔 두 잔 세 잔 다 취해볼래. 미루지 말고 어여쁜 인생을 노래하자. 동동식 춤추자. 하늘을 곳곳이 바라본 게 언제인지. 굽은 허리로 땅을 밟고 일어나 고개를 돌리면 주름진 시간만큼 후회하지 내 젊은 시절을.